me. 다들 미쳤다지 뭐. 이미 you are my artist. Whatever. 내가 잘할게. 짧은 머리도 두 번 다시는 안 할게. 말했잖아 그 친구는 절대 나쁜 애는 아닌데. 그래 싫다면 오늘부터 걍한 만날게. 의심 안 해. 놀다 보면 연락 어렵잖아 밤에.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하겠다. 오늘은 좀 쉴래? 신기하지. 내가 원래 좀 착해. 이거 봐봐 내가 네 말과 네 모든 것에 맞춰 그려질 테니까.